사랑 노래 너무나 많아. 하지만 왜 자꾸 부르는 거야. You don't understand, you don't love me. 어느새 너에게 빠져버렸어. 참은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사실 나도 모르게 말을 걸었어. 티는 안 내도 네가 웃어주길 바랬던 건 역시 욕심이었나 봐. Oh baby it can't be over like this. 떨려오는 내 맘 전할 수 없어서 솔직한 내 맘 편지에 담아 너에게만 하고 싶어. 온통 네 생각뿐인 내 심장을 멈출 수가 없어. I wanna know. 솔직히 난 너무 나의 눈이 부셔 달콤한 노래로 표현할 수 없어. You don't understand, you don't love me. 처음이야 난 애매한 기분.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면 마냥 그냥 계속 걸었어. 티는 안 내도 네가 나타나길 바랬던 건 역시 욕심이었나 봐. Oh baby it can't be over like this. 떨려오는 내 맘 전할 수 없어서 솔직한 내 맘 편지에 담아 너에게만 하고 싶어. 잠들 수 없어. 어둠이 짙은 방에 나 홀로 전을 닫고